H UBS。오늘의우리에게안녕하세요하구여러분88계단에계신분들도대운동장에계신분들도90캠에계신분들도모두안녕하세요날이따뜻해지고봄이와서그런지다들기분이좋아보이네요캠퍼스에활기가넘치는것같습니다약간청춘드라마의한장면같달까요이번주도어김없이우리들의이야기를들려드리려고오늘의우리에게가찾아왔답니다벌써개강한지3주가지나다니시간이참빠른것같네요이제는제대로수업도하고팀플에과제도생겼어요아직마음의준비가제대로안됐는데진도가너무빠른것같아요저는아직방학의여운에서벗어나지못했거든요침대에누워하루종일뒹굴뒹굴하던것도친구들과여행을떠났던것도벌써너무그리워요저번겨울방학을조금바쁘게보내서사실놀러다닌기억이많지는않은데그얼마되지않은순간들이참소중한추억으로남아있어요여러분은방학때어떤추억을쌓으셨나요검정치마의강아지Blinking and you're running low Come on, get filled up So you can drive away With my love With my love우리가알던여자애는돈만지어주면태워주는차가됐고나는언제부터인가걔가되려나봐손을댈수없게자꾸뜨거워반갑다고흔들어대는것이내꼬리가아닌것같아사랑은아래부터시작해척추타고올라온거야 If your lights are blinking and you're running low Come on get filled up so you can drive awayWith my love If your lights are blinking and you're running low Come on, get filled up so you can drive away With my love With my love 지저대는소리에널라서도망가지마지난방학때쌓은몇없는소중한저의추억은동기들과떠난제주도여행이었습니다남자8명이떠나는여행이라약간막무가내인감이있었지만그래도너무재밌었어요자전거를타고바닷가를달리는순간도모래사장에서어린아이처럼축구를하던순간도함께왁자지껄웃으며떠들던마지막날밤도너무나기분좋은추억으로남아있답니다푸른하늘과에메랄드빛바다의제주는몇번을가도아름다운곳이었어요그리고이번제주도여행에서엄청난사건도있었답니다제동기중한녀석이아주대단한친구예요혼자여행온여성분이바닷가에돗자리를깔고앉아있었는데제동기가그분이마음에든다는거예요너무자기취향이라고그리고주변을어슬렁거리더니대뜸말을걸었습니다그리고둘이함께돗자리에앉아서이런저런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걸 멀리서 저랑 제 다른 동기들이랑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답니다. 종종 우리랑 눈이 마주치면 쳐다보지 말라고 손짓도 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몰래몰래 계속 쳐다봤어요.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곤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 번호를 받았다고 무척 마음에 든대요. 근데 여성분이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데 우리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여성분이랑 같이 저녁 먹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랑 먹겠다고 해서 결국 동기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날 밤에 차단당하고 끝이 났답니다. 아직도 왜 차단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동기들끼리 가끔 생각나면 웃음거리가 되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남기기 위해서 힘든 나날들을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선명하신가요? 새내기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시절이 선명하게 남아있겠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해서 어른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때 입고 있던 교복이 너무 예쁘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는 학교가 너무 좋았답니다. 어른이 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학생처럼 해맑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생이길 바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치던 장난도, 짧은 쉬는 시간에 공놀이 하겠다고 뛰어나가던 것도,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추억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추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점점 잊혀져가는 것? 아니면 잊고 싶지 않아서 계속 되돌아보게 되는 것? 저는 지치고 힘들 때면 앨범 속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추억여행을 한답니다. 이땐 이랬지 하며 행복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무엇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점점 작아지는 요즘 옥상달빛의 다이빙 시간이 길수록 그렇지만 앨범 속 모든 사진이 행복했던 순간은 아니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추억도 있답니다. 내가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던 순간도 모두 나의 추억이니까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너무 잊고 싶으면 오히려 잊히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머릿속을 맴돌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는 분명 좋은 기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바뀌어버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인상 깊었던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너무 좋다. 만약에 우리 헤어지면 이 기억 때문에 엄청 슬플 것 같을 만큼. 연인과 함께 보내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중에 추억했을 때 슬플까 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누군가와의 행복했던 순간이 다시는 추억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평생 행복한 추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물론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싸이의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Yeah. 마지 않았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 보다 높았어 성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예요. 이 영화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그 잔잔함에 담겨있는 영상미와 아름다운 대사들이 마음을 울리는 영화입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눈 내린 오타루는 동화 속에 있을 것만 같은 곳이에요. 마을을 뒤덮은 하얀 눈이 감성을 자극하죠.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첫사랑인 윤희에게 편지를 쓰지만 붙이지 못하는 준. 그녀의 고모인 마사코는 준을 대신해 윤희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윤희의 딸인 세봄이 받게 되고 세봄은 윤희에게 일본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서로들 사랑하지만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어긋나버린 사랑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 가슴 아픈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두 여성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추억은 잊히지 않고 서로의 가슴 한켠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죠. 마지막 내레이션은 그들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추신, 나도 내 꿈을 꿔. 김필선의 마지막 춤을 너와 함께. 사람들은 내 몸에 낙서를 해 나도 시인의 공책으로 태어나 늠름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쓸모없는 달력 뒤편에 나는 내가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난로 가까이에서 춤춘다 Dance with me 자기야 이 춤이 마지막이라 하도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좋았던 게 있었네. 아무도 내게 슬픔이 담긴 글씨를 쓰지는 않았네. 뜻 모를 번호들, 알 수 없는 이름들. 난 세상에 변두리를 모조리 끌어냈네. 단숨이 자기에 이 춤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Dance with me 제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추억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순간도 누군가에겐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되도록 행복한 추억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미 남겨져 버린 추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쌓아나갈 추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연도에는 예쁜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이니까 벚꽃놀이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행복한 기억들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워봐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